용 없더라. 가는 너를 보내놓고 나 몰래 돌아서서 가슴 치며 울었다. 흔적을 남기면서 여자는 사랑했나, 미움까지 사랑을 했나. 나를 두고 떠나면 그날부터 너도 울 거야. 날 버린 널 용서해도 다시는 남자 가슴 울리지를 말아라. 흔적을 지우면서 남자는 사랑했나, 이별까지 사랑을 했나. 나를 두고 떠나면 그날부터 너도 울 거야. 흔적을 지우면서 남자는 사랑했나, 이별까지 사랑을 했나. 나를 두고 떠나면 그날부터 너도 울 거야.